하는 예쁜 내 여자 사랑한다면 행복하다면 내 가슴에 얼굴을 묻네 향기 지닌 꽃도 아름다운 꽃도 이처럼 예쁠 수 있을까 나만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한 세상 살아갈 사람 나는 이 여자를 여자 중에 여자라 부르고 싶다 하나만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는 예쁜 내 여자 사랑한다면 행복하다면 내 가슴에 얼굴을 묻네 향기 지닌 꽃도 아름다운 꽃도 이처럼 예쁠 수 있을까 나만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한 세상 살아갈 사람 나는 여자 중에 여자라 부르고 싶다 여자 중에 여자라 부르고 싶다